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기다리다가 지친다 You know 넌 내 맘 아니 없는데 너 때문에 울던 내가 아닌데 나 때문에 떠날 리가 아닌데 어째서 이런 내가